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배려해 주신 려명고리 살림집 리용 허가증을 수여하는 모임들이 14일 김일성 종합대학 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들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의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태복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인 김수길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김일성 종합대학 교직원들, 려명고리에서 살게 될 교원 연구사들 주민들이 참가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말리마 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려명고리의 살림집 리용 허가증을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철거 세대 주민들에게 제일 먼저 수여하도록 해주시는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